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조선은 고도의 핵공격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의 힘과 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